내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사는 삶이 ew 나 여제를 지워갔네 행복한 척해야 멋진 사람이 ew 되는 건 어찌 보면 유행이 됐어 그래야 슬퍼하는 죄보다 우월해지니까 그 기분을 얻어야만 쿨해지니까 솔직하긴 싫어 지금 왜 나 진짜 나보다 밝은 척하는 거지 내가 나 내가 왜 이랬나 I'm out of my mind 심장의 외침을 난 들키고 싶지 않지 오늘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했지 숨을 따고 사는 걸까 눈 떴다고 깨는 걸까 나를 깨보기보단 틀렸다고 많은 너의 주관만이 정답 내가 세상 아래 있어도 외로울 때 세상은 내 옆에 없었지 박수 보던 이제 야유가 더 익숙해져가 yeah. Okay okay okay 괜찮다 말해줘 네 안 괜찮아도 거짓말이라도 Okay okay okay 괜찮다 말해줘 네 I love the way you lie I love the way you lie Okay 괜찮다 말해줘 네게 자랑스럽다 말해줘 내게 나의 고개가 푹 떨어져도 된다고 말했던 그녀는 대체 어디에 외롭다 느낌이 철창 같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에 싹을 싹둑하게 도저 내 마음은 갇혀 사라져버려 외로움을 하지도 마 어떤 것도 안 잡으려워 난 지겨워 아니 거워 너가 이제 나의 색안경이 널 가리게 했어 네 삶에선 절대 내 자리에 영역은 없잖아 그래 내가 세월을 덜 먹은 거잖아 네 기준에서 슬퍼하는 자가 너린 거잖아 숙가 놓고 말이 자르죠 날 가두고 바라는 가능성은 지부치워 여전히 가르쳐 날개를 자르고 하늘을 나는 법 I don't know 많은 것을 가져도 다 가진 게 아니지 삶이 진짜 느껴질 때가 그리워져 버린 나의 인생 Okay okay okay 괜찮다 말해줘 네게 안 괜찮아도 거짓말이라도 Okay okay okay 괜찮다 말해줘 네게 The way you lie. Life is short, I'm waiting for Rising sun, I'm shouting too Almighty God, please don't ignore me Don't ignore me, don't ignore me 꺼내줘, 꺼내줘 나를 부디 여기 있어 근데 너는 어디 있어 깨져버릴 것 같은 머릿속 언제까지 나를 버릴 거야 Okay, okay, okay 괜찮다 말해줘 내게 안 괜찮아도 거짓말이라도 Okay, okay, okay 괜찮다 말해줘 내게 I love the way you lie I love the way you lie Okay, okay, okay yeah. 괜찮다 말해줘 내게 안 괜찮아도 거짓말이라도